모든 게 검은 빛 같아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날이 떠나갔으니 살아갈 이유를 찾고 마음을 비워내봐도 흐르는 눈물이 알까 지금이 지옥이란 걸 떠나라 사랑아 다시 못 볼 내 사랑아 가거라 슬픔아 소리 없이 나 잊혀지려나 완전히 잊혀지려나 캄캄한 어둠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려나 소리 없이 나